광명성전을 맞으며 2017년 백두산 윙칭성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김정일 대원수 탄생 75돌 영축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저가 공동성명을 미얀마 연맹연대성 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비서와 2017년 백두산 윙칭성 대회 미얀마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미얀마 동정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